여보세요? 거기 119죠? 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공장에 불이 났어요. 공장 위치가 어떻게 되죠? 영등포 시장 근처예요. 네. 곧 그쪽으로 소방차를 보내겠습니다.